알게 하는 사람, 내가 웃는 이유 주는 사람, 그 사람이 그리워. 아픈 눈으로만 그리는 사람, 그래도 지울 수 없는 사람. 원하고 원해도 바라고 바래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가슴에 너를 묻고 감추고 감춰도 지우고 지워도 눈물 될 수밖에 없는 사람. 모두 버릴 거야, 다 버릴 거야, 널 기억하는 가슴까지도 삼킨다 해도